got room for one more. Oh, I'm sorry, did I make you anxious? Ugh. 오묘하게 움직여 like swish. 숨죽여 먹이 감을 사냥아 반복되는 기싸움 속 우린 비상 빨간 사이렌 더 꺼 이제 너와 나 감각 따윈 없어 no more pain 어차피 너와 나는 up oh hey 미친듯이 원하고 증오해 I'm a slay I'm a chill I'm a kill 지금부터가 반전 또 내 트리거에 땡겨 땡겨 우린 전부 사이코 반쯤은 나 미쳐 모든 걸 다 던져 나고 아름다워 love killer love killer love killer 아름다워 love killer love killer yeah, yeah. 아름다워 love killer love killer 아름다워 love killer love killer 빠져들어 난 That's right You look in my eyes Straight into my eyes And just say I want you eat me like a main dish 뜨거워 데일 듯해 핫-ish It ain't cliche 뻔한 겸을 pass it 난 좀 더 자극적인 걸 원해 hot 더 날카롭게 갈기 세워 I'm a savage savage Your love is rare 가뿐히 널 만족시키지 넌 비슷하지도 I'm a slay I'm a chill I'm a kill 지금부터가 반전 또 내 트리거에 땡겨 땡겨 우린 전부 사이코 환상적인 파이터 모든 걸 다 던져 나고 아름다워 love killer love killer love killer 아름다워 love killer love killer killer 아름다워 love killer love killer 서로를 향해 가는 순간 빠져들어 나 알다시피 우린 절대 서로 놓지 못해 이런 사랑 이런 사랑 감당할 수 있는 사랑 You know that 난 언제나 get you back get you back 난 그것도 나쁘진 않아 아까처럼은 없어 Hush, hush I'ma take you down Oh, I'm sorry, did I make you anxious?